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곡이란 무엇인가? 조국이란 무엇인가 태어난 집 이른가 사형가의 신료는 정다운 모습인가 성대가 약해 잃었던 땅 성대로 찾은 방법 나의 마음에 새겨졌네 조국은 성대라고 조국이라 고지에 진다 할랜가 전우 속에 나의 노래 울리던 참호인가 청대를 들고 사수한 땅 청대로 지킨 깃발 나의 가슴에 새겨졌네 조국은 청대라고 조국이란 무엇인가 총선길 야전찬가 강성부흥 아리랑이 넘치는 라곤인가 청대가 강의 굳건한 땅 청대로 받든 죽고 나의 심장에 새겨졌네 조국은 청대라고 나의 심장에 새겨졌네 조국은 총대라고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이의 한생 침을 마 찾으시며 별 지는 사세 언제나 인민 위에 시작되어라 한 밤을 지새시며 이어진 사세 언제나 저국 위에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존선길에 눈이 내리네. 이상 너림 6곡 보내드렸습니다.